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기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김동철 작곡인 가요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단기는 주체 74, 1985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우리 혁명을 언제나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불패의 당 조선노동당에 대한 천만 고민의 옥촉 같은 믿음과 당의 령도를 생명으로 간직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영원히 우리 당을 받들 굳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일절에서는 조선흉명의 개척기부터 휘날려온 붉은 기폭에 인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 붓을 새기고 수많은 홍산 줄령을 넘고 넘으며 준엄한 흉명의 폭풍을 헤쳐본 조선노동 단기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흉명의 멀고도 험난한 길을 헤치며 그 길에 언제나 인민과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진정한 인민의 당 조선노동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존경과 지지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향도의 기치로 높이 휘날리며 투쟁의 앞길을 가로막아 나서는 온갖 시련과 난관을 과감히 뚫고 우리 조국과 인민이 세기의 상상봉에 우뚝 솟구쳐 오를 수 있게 한 기적과 승리의 상징인 불피의 단기에 대한 흉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 나갈 길을 환히 밝혀주며 로숙하고 세련된 용도로 흉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 길로만 줄기차게 이끌어가는 우리 당에 대한 천만 고민의 높은 신뢰심, 유라와 같은 기옥찬과 칭송, 당의 용도 밑에 힘차게 존진하는 주체혁명 위협의 밝은 내일에 대한 확신을 힘있게 구가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3절에서는 대로리여 수령복을 두려가는 조국의 하늘가에 천만 국민이 생사를 같이하며 주체혁명 위협 완성의 그날까지 대로리여 휘날려갈 주체의 당기에 대한 흉상을 통하여 우리 당의 용도를 생명으로 여기고 당과 운명을 같이하며 당의 손군혁명 위협 주체혁명 위협을 대로리여 충직하게 받들어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족 2부분 형식의 구조를 가지는 노래의 선율은 첫 부분에서 우리 인민의 운명의 보호자이며 승리의 향도자인 위대한 당에 대한 천만 국민의 가장 숭고한 존경과 신뢰의 마음을 숭엄한 청소로 보여주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 당의 위대성, 령도의 흉명성에 대한 격찬과 긍지의 감정, 영원히 당을 따르려는 옥센 의지를 격정에 넘친 지향적이고 의지적인 청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힘찬 투쟁으로 흉흉하게 용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이 노래가 가지는 고대한 사상기술적 감화력을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김일성, 김정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조난적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시대의 진군과 당가로 힘차게 울리도록 하여 주시었습니다. 다음으로 노래 당기요 영원히 그대와 함께를 들으시겠습니다. 나를 펴는 저국의 노래 집 제작사 황진용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백이 2013년 11월에 창작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고 모든 영광과 행복의 상징인 조선노동당 깃발에 대하여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해명해줌으로써 비상한 감화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대의 정답고 눈부신 자태 우리 마음속에 어머니로 새겼네. 이렇게 시작된 노래의 가사는 우리 당이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의 소중한 꿈을 지켜주고 꽃피워주는 어머니라는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언제나 바라보던 당기의 정답고 눈부신 자태가 위대하고 황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가장 가깝고 친근하게 안겨옵니다. 하기에 그대는 우리의 희망, 아름다운 우리의 미래라고 토치는 기억종이 더없이 진실하고 뜨거운 것이며 그대 준 생을 그 품에 바쳐 그대만을 사랑하리라는 구절이 그토록 졸졸하게 안겨오는 것입니다. 가사에 굽이치는 소종의 힘은 결코 생동하면서도 뜻이 깊은 몇 개의 오휘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기를 높이 휘날리며 언제나 승리 떨쳐온 지나온 추억이 낳는 필승의 확신과 한 생을 통해 검증된 진리에 대한 순결한 믿음이 주는 것입니다. 가사의 맥박치는 고결한 사랑의 감정과 참된 의지는 옥촉 같은 믿음으로 승화되며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생활적인 오휘가 풍기는 맛을 소박하고 진실한 흉상 속에 잘 조화시킨 손율은 그 소종의 힘으로 우리 당깃발이 깃든 심오한 의미를 폭넓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솔대조 4분의 4박자로 된 손율은 가사와 잘 밀착되어 흐르면서 당을 어머니로 따르며 그 품의 모든 운명을 맡기고 사는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을 소종 깊이 형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